이제 사랑은 살아. No love, no more. 지키지도 못할 약속 다시는 하지 마. Oh no no no, oh no no, oh no no no, oh no no, oh no no no, oh no no, oh no no no, oh no no. 이만하면 이제 깨달아야 해. 다시 한번 또 다치기 전에 사랑한단 말 나오려 할 때 어떻게든 꽉 참아야만 해. 나는 깜따라야 계속 그럴 거야. 무난만 한 번이 또 이런 상황이 올 거야. 난 다칠 거야, 너도 다칠 거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나와 너 울리지 않나. No love, no, no. 사랑은 이제 그만 그냥 즐기며 살아. No love, no more. No, 지키지도 못할 약속 다시는 하지 마. 날 사랑한다 다시는 말하지 마. 착한 남자들 세상엔 너무 많아. 나와 놀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나와 있어도 정은 주지 마. 거야. 보나마나 뻔히 또 너를 울리고 말 거야.